7월 21일에 개막됐던 전승컵 전국 태권도 강자 경기 대회가 28일 남포체육관에서 폐막됐습니다. 관계 부문 일꾼들, 체육인들, 청년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우승한 단체들과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메달들이 수여됐습니다. 폐막사를 김경호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이 했습니다.